나크나티 위카나테 따스 아루시야 월 제리다틀 이라니야 케이한 인터내셔널 월 위카나틀 인터내티야 암발 와톤 와마슬라투와 이리샷 피 모르타니아 월 마우클 인터내티 리파리 좀 이티 소다카 마쿠리아 피 볼로니아 월 마우클 인터내티 올 볼로니 주무리아트 코리아 디모크라티아티 샤비야 바이나 야오마이 사리스 월 5 미나타 샤르 أجوبة الناطق بلسان وزارة الخارجية لجمهورية كوريا الديمقراطية الشعبية عن أسئلة طرحها عليه صحفي وكالة الأنباء المركزية الكورية فيما يتعلق بشيوع الأنباء المتماثلة في أن القواصات النووية الأمريكية تطوف حول مياهنا الإقليمية.